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소득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득은 신발과 같아서 너무 작으면 불편하고 너무 크면 비틀거린다. 과유불급, 적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이라는 말일 텐데요. 만사가 적당해야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히려 다다익설이라는 말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장인에게 소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연봉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첫 직장에서의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며 매년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 내 밥벌이를 책임질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여기는 잡담입니다. 네, 잡담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벌써 뭐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뭐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뭐 위 대표님. 네, 꼭 필요한 현장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비틀어보는 커리어 컨설턴트 엑스퍼트 그룹의 위 대표입니다. 갑자기 우리 회사 소개를 하시고 일주일이 아주 에피소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구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이 가는 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한 주였습니다. 일주일이 아주 빨리 지나가던데요. 궁유병도 생기고. 아, 토요일 날 녹음하니까. 네, 녹음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또. 네. 뭐 대표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니까 커리어계 비빔밥 홍이사입니다. 네, 저는 4월 19일 잡담 에피소드 1위 올라간 거를 주변에 엄청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뭐 SNS, 페이스북, 카톡 활용해서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지인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라는 부담감이 좀 생겨서 너무 그 평이하거나 잘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의 사명감으로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적당히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부담까지는 아니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꽉 인턴입니다. 꽉이죠, 꽉. 꽉 인턴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는 뭐 저희가 잡담 새로운 거 한 것들 많이 주변 지인들한테 들어보고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봤고요. 네, 제가 소개를 처음에 했을 때 신입생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분들의 마음을 많이 대변하겠다고 했는데, 좀 저는 지난 주 동안에는, 아니 지난 회 동안에는 청취한 느낌만 많이 들어가지고 좀 한 주를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다시 파이팅 넘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겐세이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아, 근데 또 전문 용어 나오는 것도 아, 네. 치고 들어오는 걸로.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오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이제 한 주가 진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2회씩은 녹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바쁘게 한 주를 지내고, 뭐 제가 축구로 인해서 또 근육이 파열되는 바람에 네. 좀 녹음하기가 여의치 않은데, 또 그 와중에도 이 열정을 가지고 또 같이 다들 모여서 또 제가 2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걸을 수는 있으세요? 네, 뭐 걷는 거는 상관없는데 걷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녹음은 입으로 하는 건데. 네. 입으로 점점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이 나이에 예. 축구까지 하는 거 건강하네. 네, 아, 알겠습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법, 취업하는 법, 창업하는 법,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건 정작 아무도 안 알려주냐고요? 취업, 직장생활, 이직, 밥벌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본격 잡 전문 팟캐스트 잡담. 네, 저희가 새롭게 마련한 코너가 있죠. 직장인의 심리학이라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일바 홍의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모든 코너를 첫 번째로 준비하신 만큼 홀을 일바로 홀을 일바로 하니까 이상한 게 상상이 되는데요. 네, 일바 홍의사. 자, 비빔밥에서 일바 홍의사로 거듭난 홍의사입니다. 자, 첫 시간 직장인의 심리학 직심, 주제는 직장인의 스트레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뭐 영 돌팔이라니까 아니라는 의미에서 저의 그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석사는 조직 상담학으로 취득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스트레스, 뭐 코칭 등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그러니 완전 돌팔이는 아니고요. 그 경영학, 심리학, 코칭 등을 통섭한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4월이죠. 취업포탈 자코리아에서 직장인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6.2%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더 제가 놀랍게 생각한 거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라는 분이 약 4.8%에 해당했습니다. 무척 특이한 분들이죠. 그래서 돌을 닦으셨나봐요. 네. 사장님 아닌가요, 사장님? 아니면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그 건강적인 문제를 겪은 분들도 많은데 만성피로 58%, 소화장애 33%, 만성두통 32%, 화병 24%. 의외로 많아요. 화병이 이게 참 예전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요즘도 화병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탈모. 저 이건 제가 겪었던 건데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머리숱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통이 뭐 500원짜리 구멍이 4개 정도 생기는 이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참 많은 것 같아요. 탈모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네, 원형 탈모라서 또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잠깐 생기는 건 다행인데 아예 그냥 영구히 빠져버리면 정말 네, 슬프거든요. 이 얘기는 짧게 왜냐하면 그 발모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터치는 안 하는데 저도 하여튼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주로 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사람 사는 관계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53%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요. 네. 과도한 업무량 46%, 낮은 연봉 41%. 의외로 돈은 큰 스트레스가 아닌데. 그래도 꽤 높네요, 그래도. 관계가 높은 중복, 거죠. 중복 선택인 거. 중복 선택입니다. 예. 근데 특이할 점은 여성과 남성 직장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여성의 스트레스 원인 1위는 역시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 그래서 56%가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대답한 반면 남성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의 1위는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48%의 남성 직장인이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대답한 거 보면 역시 관계지향적이고 뭔가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여성 직장인들이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1위로 호소한 반면 남성 직장인들은 하여튼 일이 많아서 힘든 거죠. 그리고 남성 직장인의 경우 동료와의 관계 역시 2위 48% 정도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특성에서 그런 특성도 거예요. 있을 수 있고요.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성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 맞습니다. 뭐 예. 휴가를 쓰거나 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본인이 배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수용자 입장 측면도 있지만 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킹맘 또는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관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힘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그렇죠, 네. 질이나 양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그렇죠? 수 있죠. 여성은 조금 감성적이고 맞습니다. 남성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업무와 관련된 거 감성적이니까 인간관계 관련된 거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이러한 스트레스 원인들을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는데요. 그 1위는 남녀 구분 없이 여행이 43%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그 스트레스의 현장을 빠져나오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 푸시는지 잠깐 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일에서 벗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고요. 우리 새로운 세상으로 그렇죠. 우리 깨긴터는 어떻게? 저는 지금 그래서 홍 이사님의 그 뭔가 공신력을 믿는 게 이 통계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이거든요. 어쨌든 어제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관악산 등반 와갔습니다. 스트레스 있었나 보네요. 아니 그냥 직장에서 벗어나는 아무 생각 안 하는 저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더라고요. 여행을 일주일 갔다 오면 2주를 알아요. 그럼 저는 아직 젊은 걸로. 네, 여행은 아무튼 여행 가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뭔가 좀 책을 읽거나 뭐 사색하거나 네. 와우 우리 정신 때 방송합시다. 네, 방송용 멘트 안 됩니다. 네, 뭐 저는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고 잠을 자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 고갈이 정서적으로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그 정도로 그냥. 아, 이게 일반적인 우리 아빠들. 굉장히 아빠들이다,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법 2위는 역시 잠이었습니다. 42%의 직장인들이 잠으로 해소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여성 직장인들과 남성 직장인들의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 1위가 다른데요. 지금 저희 똑같습니다. 우리 상황하고. 여성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여행. 그 다음에 2위가 잠인 반면, 그리고 3위는 음식을 먹고, 4위는 여성 직장인들은 역시 수다를 떤다가 네,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고요. 남성 직장인들은 역시 남성들의 이미지, 잠을 잔다가 41%. 제가 아주 가장 보편적인. 네, 보편적인 일반적인 남자들의. 그 다음에 취미활동 39%, 여행이 3위로. 참 의외로 이제 남성들은 이제 여행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마지못해 뭐 가는 경우가 많죠. 사회 평균을 쫓아가고 있네요. 일상이나 까긴터는 좀 고급스럽게 푸네. 여행. 그죠? 뭐 여행이 근데 그게 꼭 돈을 안 들여도 네,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스페인 갔다 오고 뭐 이탈리아 가서 멀리도 아니고 예, 예. 멀리도 아니고 아침에 뭐 홍콩 가서 쇼핑 좀 하다가 정신 먹는 거죠. 그렇죠. 여행 스트레스는 누가 계획을 짜느냐, 누가 비용을 대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통은 그렇죠. 계획도 짜고 비용도 대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결국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이고, 관계 문제는 뭐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즉, 마음이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직장 생활, 직장인인 셈이고, 마음이 힘든 개인이 뭐 힘든 직장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문제에 집중할수록 사실은 답이 없고요.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자세한 얘기들 한 발 떨어지는 것도 뭐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어렵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행 등 그 잠 뭐 이렇게 현실에서 좀 떨어져 보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의 팩트 현상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몇 회기에 걸쳐서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의 심리학, 직장인들의 심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요새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사내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외부 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근로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이든 여행이든 하여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하나로 우리 잡담이 그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예, 직장인의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직장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그 데이터를 좀 봤고요. 저번 시간에 듣고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다 일반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고민은 항상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네.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 내가 노멀 일반적인 범위에 속해 있구나라는 네, 거 맞습니다. 알기만 해도 마음이 네, 안정되는 효과가 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독서, 운동, 뭐 여행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잠시 잊고 네.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좀 그런 방법 말고 현실을 잊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좀 없을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 마인드셋을 좀 새롭게 구성한다든가. 근데 그런 게 항상 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네 마음을 바꿔라 뭐 네. 이런 건데 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근데 저는 있으시냐? 실제로 그런 적이 있긴 해요. 어떤? 저는 예, 저도 이게 막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일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이제 마음을 좀 바꿔서 한 건데, 근데 그 이런 거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저번 주에 그 얘기한 것처럼 직장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일을 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가 자꾸 꼬이거나 하는 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상사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거나, 나는 열심히 후배들한테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후배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되게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지?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이 원하는 삶,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주도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아닌가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죠. 내가 맞추려고 하는.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자꾸 참거나 이런 경우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일들이 보면서 뭐 상사와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상사의 기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내 모습이 아니니까 힘든 거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기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른 이제 동료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그냥 네 모습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했더니 저도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사례가 운동할 때 스타일을 유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좀 이해하시고 본인도 그래야 돼요. 네, 그 상태로 가는 게 의외로 또 더 근데 타인이 그걸 용인을 잘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눈치 보는 거 오히려 권력을 지은 위쪽에서 좀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현재 먼저 돼야 되겠네, 그러면. 네, 뭐 그런 것도 다 상호적으로 좀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현장을 떠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 스트레스의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인사부서를 맡다가 이제 영업부서를 맡다 보니까, 영업부서는 그냥 술 먹고 힘내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그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그 어떤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떤 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이면을 그 까보면은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던가 또는 뭐 실적, 목표 대비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쪼이는 분위기다. 그러면 뭐 관계도 따라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업무에 있어서 성과가 올라가지 않으면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업무에서 완벽함 또는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관계도 개선하고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좋아해서 하느냐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서 하느냐 좋아해서 하게 되면 좋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인간관계 갈등도 부딪히고 뭐 교육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건데 네. 그러니까 좋아서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재미있는 그러니까 그 해결의 대상이 주어지는 재미있는 거리로 생각들이 바라지 않나. 근데 그런 얘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꼰대. 꼰대 이게 꼰대. 근데 제 경험인데 저는 뭐 스텝 라인 뭐 오너 회사 제회사 남의 회사 또 뭐 대기업 소기업 해봤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냥 뭐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쫓아서 직장의 규모 그다음에 뭐 창업 또는 직무도 해봤는데요. 네, 그게 바뀐다고 그 외부적인 요인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출발점은 저로부터 있는 거지 외부의 환경이 바뀐다고 뭐 스트레스가 줄어들진 않다는 근데 게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히 긴장감을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없으면 굉장히 사람이 무료해지고 우울증 같은 게 그게 이제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이나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약물에 이제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뭐 그런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고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로 한번 짚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까 그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유토피아잖아요, 우리. 그렇죠. 유토피아에서 살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적당히 좀 문제도 좀 있고 갈등도 좀 있고 해야 좀 그 연속도 그렇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가는 그 제 친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영암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데 그 지역 일대를 거의 다 정하고 있는 친구예요. 아, 치과 맞죠, 맞나요? 네, 확장 친구예요. 영암의 이빨은 다 내가 나오나.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어떨 때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느냐 그러면 그 환자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때 자기는 환자들한테 아주 양질의 아주 애정을 담아서 그것도 그러니까 돈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돈벌이 주는 대상으로서의 환자가 아니라 그 환자가 정말로 그 치아가 잘 그 아픈 데를 좀 이렇게 잘 나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의사로서의 히포크레드 선서 있잖아요, 그죠? 의사로서의 사명감. 근데 그런 데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뭐 이런 친구로 느껴져요, 저는. 참 의사네요, 참 의사. 의사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컴플레인을 받게 되면은 거의 다음 환자를 못 받을 정도로 진료를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친구의 그런 면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좀 따뜻하잖아요. 인간애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소하냐 그러면 보통 이제 의사들 그러면 골프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골프를 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이제 허비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골프도 치다 보면 가정생활도 좀 등한시 되어지고 그래서 골프를 안 하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가져가고 조금 같이 보내면서도 가끔 서울에 심포지엄 같은 거 있으면 자기 의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수록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이 좀 적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네. 단련해서 발전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인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네. 그 스트레스가 사실 아픈 거 아니다. 해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거 보면서 이런 면 때문에 영향을 한지 상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너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의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 사람은 이런 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고 표출을 하게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정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시간은 뭐 또 시간이 또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마음과 몸이 있을 때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 또 1바 홍의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시는 건 아니다. 네, 다음 순서가 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잡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넘버 누구냐 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인사업계에서 봤을 때는 천기누설, 전현직 인사부서장이 공개하는 연봉결정의 원리와 과연 내 몸값을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또 올릴 거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기대됩니다. 아, 요게 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늘 궁금해하는,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자, 요번 시간은 연봉에 대한 수업이야. 그래서 연봉을 올릴 때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과목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배우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직장에서도 안 알려주고 사회에서도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 연봉에 대한 지식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인데 잡담 이거 하고 싶었어요. 할까요? 어디서 알려주죠? 잡담. 네, 여기서 잡담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홍의사님 오늘 어떻게 진행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론적이고 졸리고 이런 얘기들은 저한테 미친지는데요. 목소리가 일단 뭐 자장가에 가까운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그 연봉제 또는 호봉제를 구분을 어떻게 하는 그 배경, 철학적인 배경에 뭐가 있을까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 시간에는 연봉제에 집중해서 그럼 어떻게 연봉을 올리고 잘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호봉제는 어차피 호봉에 타서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연봉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적죠. 왜냐면 오히려 그쪽은 뭐 노조를 통해서 올해 연봉 인상률 몇 프로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게 더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개인이 협상을 잘하거나 이런 거에 이슈는 좀 적어요. 대신 연봉제는 본인이 이제 협상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한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와 연봉제는 그 배경 사상이 좀 틀립니다. 크게 전제하고 있는 노사관계는 호봉제는 집단적인 노사관계, 그 테이블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집단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뭐지 최저임금제 그렇습니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못 해내면 다 같이 이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제는 그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으로 하는 근본 사상이 좀 틀립니다. 칼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 배경 사상이 호봉제 뒤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칼막스가 뭐? 마르크스. 칼막스는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이후에 얇은 지식으로 팟캐스트를 좋습니다. 예. 얕은 지식. 아, 그러니까 갑자기 칼막스가 나와서 호봉제 얘기하시는데 참. 네, 저도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연봉제, 연봉제는 연공, 나이 먹는 게 공입니다. 나이가 직장에 들어와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얼굴. 나 우리가 말한 연봉 서열이라고 말할 그 연봉이죠. 그 연봉. 연봉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내부 가치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시장에서 얼마를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 연차가 많아지면 숙련도도 높아지고 뭔가 일을 잘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그 연봉이나 그런 수당 체계에 대한 게 공개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은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저후봉이 되면 얼마를 받겠구나라는 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이제 굉장히 빨리 성장하던 그 산업 발전기에는 내가 적금을 얼마를 붓고 내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뭐 두 명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를 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한 거예요. 예측 가능해지면. 예측 가능한 거죠. 저는 후봉자 하면은 그냥 일 안 할 것 같아요. 아, 나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저 나이 되면 내가 이만큼 받겠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임금을 위해 연봉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연봉서열주의 또는 평등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호봉에 맞는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내가 특출나게 역량이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직군이나 직무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호봉제에 갇혀 있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보상을 받고 싶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위 대표님 뭐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게 산업이 이렇게 꾸준히 자본주의가 쭉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성장하던 시기. 기간 80년대, 같이. 90년대, 네. 뭐 이런 시기들, 70년대부터 쭉 성장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을 신입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움직이지 않고 그 회사에서 쭉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변화가 별로 없는. 아이디어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정도 네. 연수가 지나면 그렇죠. 어떤 정도에 비하면 이 정도 역량은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형성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호봉제로 이렇게 연수에 맞춰서 맞습니다. 해도 그렇죠. 예. 조직 개인에 대한 기대나 개인의 조직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보상 제도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꽈깅턴처럼 이제.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나 뭐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앞으로 심화되고 산업 자체가 그렇게 그 익스펙테이션을 뭐 상승세가 연속하기 변화가 심해지는 예 그걸 시기에. 예상을 하기 어려울 때는 연봉제가 오히려 효과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연봉제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아까 평등주의가 호봉제의 사상이었다면 여기는 차등주의입니다. 사람은 다 능력이나 성과가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시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치 시장 가치가 있는데 나의 몸값이 우리 내 체계에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갔을 때 이직을 할 때 얼마를 받느냐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럼 여기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느냐도 되게 치열하게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직장을 선택하지 말고 직무를 선택해라 그렇죠. 직군을 선택해라는 게 같은 한 직무에 뛰어난 사람은 여러 직장을 옮겨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연봉제가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연봉제 도입률은 한 74% 정도인데요. 오히려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군요. 아직도 그러면 20몇 안 하고 있어? 맞아요. 그런 생각. 의외로 금융권이나 그 공공기관 등은 그 호봉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곳도 많고 그 조직이란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봉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뭐 몇 프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고 있다. 거기서는 뭐 굳이 연봉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예. 예. 그리고 연봉제 내에서도 그 탄력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한선을 그러니까 크게 연봉제는 밴드제와 완전 연봉제로 나눌 수 있는데 밴드제도 좀 하한선을 정해놓고 약간의 호봉제의 개념을 섞은 개념인데요. 어떤 직급 호봉이 되면 이 이상은 줘야 되겠다. 그 위에 위로 더 주는 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있고 상하한제로 좀 강력하게 묶은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한은 물론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실링을 둠으로써 너무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시기 질투 내지는 차별을 좀 완화하는 제도를 삼고 있는 반면 뭐 금융권 또는 뭐 이렇게 성과가 여기 뭐 투자회사 이런 데는 완전 연봉제 그리고 IT 회사들도 완전 연봉제 하는 데 많죠. 그 아래쪽도 뭐 하한이 없고 위쪽도 상한이 없고 이렇게 해서 한 직급 내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차이 나는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거면은 개인에 있어서는 내가 업무를 진짜 잘해야겠다 싶다가도 내가 연봉을 잘 받기 위해서 타협하기도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내 성과로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연봉제의 전제 조건은 또 뭐 공정하달지 그런 평가. 평가가 이제 제대로 돼야 자기가 높든 낮든 그걸 수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라마다 또는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일 수 있는데,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서구에서부터 연봉제가 발전이 됐고, 우리나라는 호봉제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차이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성에 의해서도, 연봉제와 호봉제의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죠. 좀 집단주의적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개인주의적이냐?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따가 이제 뭐 연봉을 어떻게 이제 자기가 잘 받을 거냐에 대한 이슈도 결국은 연봉을 잘 받으려면 평가를 잘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로 많이 포커싱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형님, 내 일 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조율자 입장에서도 아이 뭐 열심히 하지 우리 김대리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C를 주려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막 집중화되는 게 S나 D를 주느니 다 비받자 뭐 이제 뭐 이런 등등 그러면 이제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기분이 나빠지고 뭐 이건 또 뭐 이따가 나중에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중심화 경향 뭐 할로 이펙트 이런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할로 캐릭터가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지금 계속 전문적으로 잡아가고 네. 하여튼 이론적인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뭐 이론을 학습하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내가 왜 진행을 하고 있지? 아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또 이제 홍 이사님 준비하신 코너이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많이라기보단 저는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과대한 연봉을 받는 사람은 그게 좀 블러핑이 돼 있던 부분이 언젠가는 터지고 또 밖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받다 보면 이직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연봉 자기가 한 일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적정한 그 적정한에 대해서 조직과 개인의 의견 차이가 그게 이제 어떤 갭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조직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정한 연봉을 여하히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거를 먼저 알려면 저희가 연봉이 도대체 어떤 요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느냐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봉이 도대체 어느 주문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몇 프로를 먹을 거냐 어떻게 내가 올릴 거냐를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그 연봉이 어떤 요소에서 결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은 약간의 거시적인 요인과 이제 미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 경제 성장률 등 기업 지급 여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대한 환경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내가 용돈을 일주일에 500원을 받을 거냐 1000원을 받을 거냐는 자기가 이제 이걸 뭐 견도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보시고 그렇죠. 봐도 되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용돈 달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생계비 물가 수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연봉 물가 상승률이 연봉 상승률을 그 넘어버리면 그냥 명목 임금 상승률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동네에서 떡볶이가 뭐 1인분에 100원에 파는데 내가 일주일에 50원 받은 떡볶이 하나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얘기는 제가 인사팀장 시절에 많은 그 급여 작업을 해봤는데 직원들을 설득하고 어떤 그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배경 논리를 꼭 넣는 겁니다. 올해 임금 그 물가 상승률은 어땠고 타 기업의 동종업계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배경에 좀 깝니다. 그럼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러면 근데 그 지표들을 설정할 때는 이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 기관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많이 안 올려주기 위한 이제 택틱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미리 지원 입장에서는 네. 또 유리한 자리를 모아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이제 결국 연봉 협상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한 친구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연봉은 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회사가 그다음에 다른 회사는 도대체 얼만큼 올려주느냐.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물가가 오르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쉽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 여기서 이제 걱정이. 신입들은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이 가잖아요. 그럼 신입의 연봉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뭐 내가 그럼 신입인데 나는 최소한 뭐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신입의 연봉은 사실 이런 그 외적인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 대부분은 이제 동종업계가 얼마를 주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우수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는 신입들은 크게 고려하는 게 연봉 있고 그다음에 뭐 직무 회사 회사의 위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들보다 낮지 않는 수준을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 눈치를 되게 봅니다. 예를 들면 S전자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의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이상은 절대 안 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그 IT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 같은 데는 좋은 사람 뽑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연봉을 많이 책정한 경우도 있고 대기업들도 신입 초봉이 그 S전자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을 넘은 지가 한참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 H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6천 인센티브를 제외한 그렇죠. 기본 연봉 그 정도로 돼 있는 게 그 신입은 사실 뭐 일반적인 평가라기보단 스펙이나 뭐 예를 들면 인성 뭐 이런 걸 보고 뽑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신입사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도가 얼마나 센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 근데 이게 신입분들도 좀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있어요. 신입 때 뭐 얼마를 준다가 생각보다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그 이후의 인상 이후의 인상률이 너무 판이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뭐 6천 뭐 4천 5천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장이 됐을 때 그럼 2억을 받고 3억을 받느냐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를 뭐 차부장급이 얼마를 받았던 금액은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입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인상률이 이제 적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까기트님 회사도 그러나요? 어떠나요, 거기는? 저희는 완전 연봉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신입이 네. 높게 받는데 그 이후로 올라갈수록 인상률이 작더라. 아니요, 저희는 뭐 저는, 거기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그게 조금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 비밀 연봉제예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나와 같은 직급이나 아니면 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그 타인이 받고 있는지 보다는 내가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 선방을 했는가? 나는 이만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는가? 와 있는가? 그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비공개 문제. 네, 그리고 저는 또 왜 연봉을 공개하나 안 공개하나 그게 또 회사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의 그 몸과 몸은 예를 들면 호봉제의 기반에 있어요. 왜냐면 남께 왜 궁금하겠어요? 내가 남보다 적게 받냐 덜 받냐 이거에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내 가치를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 연봉제, 비밀 연봉제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러면 왜 안 알려줄까? 지금 네. 드는 마음들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결국에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하는 데에서도 그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ABCD 평가에 따라서 연말 또는 반기에 한 번씩 그렇죠. 그걸 달리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평가 및 그 성과급은 또 되게 비밀로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 차등적인 성과주의가 무슨 죄악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래서는 뭐 굉장히 큰 사람에 대한 차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연봉제부터 출발한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화돼 있죠. 기분 나쁘긴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이라는 기본 인식이 이제 그 깔려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제가 뭐 그 여러분들 듣는 분들 입장에서 왜 비밀을 유지하느냐 결국 회사 입장에서 그게 편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딱 명료하시다. 일부러 공개주의를 택한 연봉제사는 없습니다. 그냥 연봉제 직원들끼리 공유하거나 퇴직자, 그래서 뭐 블라인드니 뭐 이런 데서 이제 암암리에 새어나가는 정보이지, 그거를 우리는 연봉제인데 개인연봉을 오픈합니다. 이런 데는 뭐 최근에 뭐 그런 조류도 있다고는 하는데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종의 인지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아... 그런 거죠. 내가 잘 받으면 어휴 이게 영향 당연한 거고, 이제 네가 잘 받으면 뭔가 나 조직이 나를 잘못 평가한 거고. 즉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한 사람들은 인지를 왜곡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 인지 부조 현상이라고 하죠. 타인이 나보다 평가 연봉이 좋다라는 걸 아는 순간 뭐 나에게 그 원인을 귀속시키기보다는 타인, 상사, 조직, 사장 이렇게 귀인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근데 사실은 코칭이니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거 다 네가 한 거에 대한 사필 규정이야, 네 몫이야, 네가 그래서 한 거야 라도록 인식하도록 심리적인 조작을 가하는데, 그래서 평가 연봉 과정에 있어서 피드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평가보다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다 니 탓이야 라는 얘기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있지만, 그 저희처럼 회사 입장에서 그 원금 임금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비밀 연봉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진실의 일면입니다.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좀 편안하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밀주의를 많이 택한다. 네. 만약에 비밀주의 이런 것 같아요. 비밀주의를 그런 이유 때문에 택하는데 공개주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그 기업의 생산성에 더 좋을 것 같다. 이럴 때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봉의 차이나 평가의 차이는 그 결정 과정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뭐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재무팀에 간 제 동기랑 영업팀에 간 제 동기의 연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오픈을 해도 사실 일이 다르니 그렇지. 그런데 유사한 직군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의 연봉이 나보다 높다는 걸 알았을 때 그야말로 빡 도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스타트업,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연봉을 오픈한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런 회사에 오픈된 그 연봉을 계산하는 법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 기본급이 얼마, 뭐 네가 몇 년 됐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식을 이렇게 오픈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를 보면 결국 약간 호봉제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네가 뭐 애가 있으면 얼마 더 주고, 뭐 네가 뭘 해봤으면 뭘 더 주고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오픈하면은 명확하게 그 성과나 이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더 많죠. 사실 주관이 또 들어가니까요. 연봉제 프로세스에 되게 중요한 게 연봉 불만을 어필하고 그 과정을 해소하는 프로세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다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근데 인사팀장한테 얘기하면 있는데 모르거나 그거는 그 연봉 결정 과정이 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오너가 됐든 사장이 됐든 그 중간 관리자가 됐든 그게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을 완전히 오픈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잘 하시는 회사도 있는데 그만큼 노력이 엄청 드니까 회사를 관리하고 또 소위 이제 매니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드리기 싫은 거죠, 인지적으로. 그러다 저도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매년 이제 뭐 한 2, 30명 정도는 이제 면담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연봉을 책정했다고 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일을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위에 자기 상사가 그걸 잘 어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안 좋을 때는 본인 평가도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요소들을 본인이 잘 이해하고, 아, 내가 이게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해서 본인이 그때도 부당할 때는 그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때 그런 로직을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뭐라도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후배들에게 연봉 어필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 그런 그 왜냐하면 하면 왠지 찍힐 것 같고. 네,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 담당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그게?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거 되게 많이 고민하고 물어볼 거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인사를 떠났다고 저렇게 그렇죠. 저는 현업이니까요. 왜냐면 근데 그 매너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럴 만한 타당성, 뭐 외적인 자료까지는 준비는 안 해도 제가 이래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인사 담당자나 인사 팀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칠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필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매너 있는 방식으로 그 다음 결과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책정 과정에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그 오류가 바로잡아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적어도 그 회사에다가 하나의 부담감을 안기는 격입니다. 야, 이렇게 얘가 예의를 차려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회사가 여력이 안 돼 라고 피드백을 받았다면 어쨌든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연봉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갖춰서 좋은 방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는 저는 좋은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현직에 있지만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피곤하긴 한데 약간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스포츠 같은 걸 볼 때 감독들이 심판한테 자꾸 뭘 어필을 해요. 꼭 중요한 요소가 아니어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이제 심판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을 받고 내가 좀 정당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해야지라는 이제 그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연봉 협상을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되지만 아닌 경우는 별로 안 되긴 하는데 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직장인들이 아까 스트레스 얘기를 저희가 뭐 다루기도 했지만 해소할 데가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데 특히나 연봉 얘기는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뭐 덜 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받냐는 느낌, 내가 더 받고 싶은데 왜 못 받지라는 느낌을 해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인사팀이나 뭐 그 연봉을 결정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많이 좀 부담감을 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좀 더 공정하게 판단하게 되는 그 경각심을 받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게 굉장히 더 좋다. 그걸로 했다고 해서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찍히지 않냐, 뭐 네, 그렇죠. 뭐 안 좋게 보지 않냐는 거는 그런 경우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로직에 대한 이해 없이 본인 주장만 할 경우 이거는 꼭 연봉 협상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그렇죠. 자기 주장만 그냥 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연봉 협상을 하다 보면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따위로 할 거면 뭐 다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어떤 부분이 불만이세요? 라고 이제 물어봐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뭐 연봉 뭐 얼마 안 올려주면 나는 나갈 거라고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왜 그 정도를 받으셔야 되나 하거든. 내 나이에 이 정도 세상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신 결과 그냥 근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호봉제 시스템은 연봉제 이 두 가지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뭐 얘기해 주제는 우리 뒤에 그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요거는 저희가 네. 다음 주에 또 연봉 협상하는 법에 또 자세히 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다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연봉을 이제 공개하는 게 좋으냐, 비공개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런 이슈가 사용자 입장, 자본가 입장에서 많이 제기가 된다. 그렇죠.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공개되든 비공개되든. 아니요, 근데 공개되는 게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전 연봉 같은 것도 맞는 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보기엔 평가인 것 같아요. 평가가 내가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가 결국은 연봉으로 잘 연결이 되면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나 예의 받았으니까 잘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불균형이 있거나 본인이 평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때는 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평가와 회사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에 깊이 발생할 때 뭐 그럴 수 있죠. 좋게 평가하지 불가능이 없으나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연봉을 공개하느냐 안 공개하느냐 보다는 평가가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 그게 공감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기본 입장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 네네네. 왜냐면 제가 계속 A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연봉이 높을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깍인터 얘기한 것처럼 남의 연봉이 궁금한 이유는 내가 얘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근데 내 평가가 C인데 어 저건 얼마 받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약간 다른 얘기고 내가 A면 당연히 뭐 B나 C인 사람보다 많이 받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좀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모호할 때. 그러니까 깡이터님이 질문 그 질문은 그거였죠. 아, 이 정도의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 직원 입장에서 연봉을 공개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체 평균 인상률이 얼마다라고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가보자고 있게.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딴지 걸려는 게 아니라 그 평균 인상률을 보면 내가 이 올해는 좀 잘했구나. 아 올해 다음에 또 평균보다 더 잘했구나. 네, 이런 이 정도는 알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항상 낮춰 말하고.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저 예전 회사에서는 평균 인상률 얼마죠? 1%.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2% 이상 넘고 많이 준 거야. 우리 회사 거의 안 올렸어. 1%면 믿어요? 1% 진짜 실제로 1% 올린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좀 그 관리적인 입장에서 급여는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균 같은 걸 오픈을 해놓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받는 거지. 이게 모든 평가나 연봉이나 중요한 게 중간에서 그 밑으로 계신 분들의 불만이 항상 크고요. 또 의외로 높이 받는 분들의 불만이 또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 평균 예를 들어서 3%였어요. 나는 평가를 잘 받아서 5%를 받았어요. 내 머릿속에는 저렇게 일도 안 할 것들 3% 받았는데 나는 왜 5%밖에 안 받았어? 그 갭이 너무 작다. 네, 그 갭이 너무 작다. 그때 훨씬 더 불만을 일으키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받는 게 더 손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평가를 모집단으로 놓고 이직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회사 내에서 누가 이직을 하느냐. 평가 좋은 사람 이직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평가 잘 받은 이후 3, 4, 5, 2분기에 많이 옮기는 게 역시 나는 나야.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에서 연봉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비밀 연봉적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이때 문제가 또 뭐냐면 친구들이 뻥카치는 애들이 또 많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연봉의 실제 구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세전 세후부터 해서 누구는 수당을 붙이고 누구는 성과급도 붙이고 근데 나는 기본 연봉만 얘기하고 나는 뭐 2천이야 근데 와 그렇게 조금 받아? 나 4천 받아. 근데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자기는 한 3,500 받는데 거기서 뻥카쳐서 4,000까지 불리고 그 안에는 뭐 성과급도 들어있고 뭐 퇴직금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걸 좀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 회사님? 네, 그런 외부 조사를 하다 보면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요거밖에 못 받고 있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평균 이상 이하만 알아도 뭐 예를 들면 이상 되면 좋고 아니면 기분 나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또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사람을 내보내는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지기도 하죠. 사실 대기업에서 잘하는 사람 그분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잖아요. 공개함으로써 그분들이 불만이 높아져서 나간다. 그럼 공개에 따르는 그런 불이익이 되게 크네요, 괜찮아요? 그렇죠. 엄청 크죠. 그래서 벤처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인사팀이 다 급여를 지고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그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만 알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일부 인사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내가 누구보다 못 받다, 내가 누구보다 이만큼밖에 더 많이 안 받는다는 아는 순간 되게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뭐 정답이 하나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문화로 비춰봤을 때는 호봉제에 대한 마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몸에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저희가 오늘 뭐 연봉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그러면 내가 그럼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봉 협상의 택틱.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또 많은 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예. 요것도 약간 또 긴장감을 줘야 되거든요. 뭐 제가 벌써 많이, 듣고 싶은데. 네, 궁금하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요 실제적인 전략,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이사팀이 당신의 연봉을 안 올리기 위해서 어떤 택틱을 쓰고 있냐. 아, 네. 어머, 네. 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답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